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주체 106 2017년 새해 즈음하여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의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과시한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되고 동방의 핵보유강국, 군사강국인 선군조선의 지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어 조선혁명의 최전성기가 찬란히 펼쳐진 역사적인 지난해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의 통일과 북왕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은 주체혁명 위협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앞당기시는 위인 중의 위인이시며 세세년년 무궁번영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오시는 위대한 용도자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총련과 제1동포들을 자애로운 한 품에 안아 친오보이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삶의 은인이시며 총련을 세계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 조직으로 내세워주시는 영명하신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편지는 전체 총련 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한결같은 중정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협의 최고 령도자이시며 우리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추구 한다고 지적했습니다.